너 아닌 척하지 마 눈에 보이지만 넘어가는 girl What did you yesterday 고민 척하지 마 영거래지만 넘어가는 girl What did you yesterday What did you yesterday What did you do do 피곤하다며 11시간 동안 잠수더니 또 피곤하대 무심코 내려 놓은 듯한 폰은 오늘도 덮어놓고 내가 예민하대 약속 어디까지 가 진실 어디까지 가 거짓인지 어디 설명해봐 넌 얼굴 색 하나 안 변하 고유한 원칙으로 반론해 언제나 수화 붙이면 대화 거부해 팩트를 들이대면 머리 세 Yesterday I'm a trouble king close to me 또 나만 허구된 청문회 너만 척하지마 눈에 보이지만 넘어가는 girl What did you do yesterday 고민 척하지마 겨운 거래지만 넘어가는 girl What did you do yesterday 넌 너가 예쁜 거라 서 문제야 No no no no 은근슬쩍 시선 즐기는 너 불안하게 왜 그래 No no no no 사진은 왜 바꾼 거야 옷은 왜 어제랑 똑같은 거야 일부러 실증 유발하는 거야 끝장내고 싶은 거야 뭐야 I don't know why I love you 심증뿐인 죽음은 본전도 못 던졌네 넌 내 머리 위 난 네 발 밑 아쉬운 쪽이 손에 모르지 너 아닌 척하지마 눈에 보이지만 넘어가는 girl What did you do yesterday 고민 척하지마